한참을 돌아봤어 내 오른길을 가쁘진 않았지만 난 후회 없어 쉬어던 바위돌 그늘 좀 가지 모든 게 정말 고맙소 달도 많고 말도 많던 내 길 그 누구를 탓하겠소 그래도 이만큼 저만큼이면 나름 웃을 수 있잖겠소 내 맘대로 되면 어진 생이겠소 그저 지금 이면 난 됐소 Us.